동화 한국어 버전. 숨바꼭질. 옛날 옛적 아주 먼 왕국에는 멜란이라는 사랑스러운 공주가 살았어요. 멜란이는 밝고 똑똑했고 그녀는 게임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숨바꼭질을 가장 좋아했죠. 멜란이는 높은 탑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 탑은 너무나 높아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모든 걸 볼 수 있었고 누구도 그녀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죠. 왕은 그러한 딸을 매우 사랑했어요. 하지만 멜라니가 아주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딸이 아직 아이 같은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죠. 그것이 도드라지는 순간은 결혼에 관해 얘기할 때였어요. 사랑하는 멜라니야, 네 남편감은 언제쯤 고를 생각이니? 아이, 아바!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결혼할 마음 없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얘야. 아빠, 제가 똑똑한 거 잘 아시죠? 어디서든 저보다 똑똑한 사람을 찾으실 수나 있겠어요? 네가 똑똑한 건 잘 안단다. 하지만 가끔 정말 어린아이같이 행동하는구나. 네가 하는 게임 말이다. 그럴 거면 그냥 퍼즐로 만들어진 남자랑 결혼하지 그러니. 퍼즐로 된 남자라고요? 정말 완벽한데요? 아빠, 전 그러시면 결혼은 할게요. 하지만 숨바꼭질을 잘하는 사람이랑 할 거예요. 뭐라고? 지금 숨바꼭질 게임으로 네 결혼을 결정하겠다는 말이니? 왕족은 게임 따위를 할 시간이 없단다. 이래서는 절대 남편간을 찾지 못할 게다. 알아요. 그게 제 목적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수많은 젊은 왕과 왕자들이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그녀를 찾아왔어요. 모두들 숨바꼭질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공주는 탑 위에 올라가 번번이 그들을 찾아냈죠. 머지않아 거의 모든 왕자들이 멜라니와의 결혼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어요. 멜라니는 아주 행복했지만 왕은 아니었죠. 멜라니, 이제 그만하거라. 저 왕자들 중에 한 명과 결혼하렴. 그 어두운 빨간 머리 청년이 좋아 보이더구나. 그 생선 보관함에 숨었던 남자요? 절대 안 해요. 차라리 개구리랑 결혼하고 말죠. 안 할 거잖니. 너는 개구리가 와도 거절할 게다. 그러는 한편 멜라니의 수상한 결혼 조건을 들은 리안 왕자는 그녀를 만나러 가는 중이었죠. 그는 아주 힘세고 잘생기고 젊었으며 심성도 착했어요. 제발 누가 절 좀 구해주세요! 불쌍한 나비 같으니. 이제 됐다. 날아가렴?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뭘? 난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인걸? 정말 친절하시네요. 혹시 어떤 곤란한 상황에 빠지거든? 제게 말하세요. 도와드릴게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그럼 안녕히. 그렇게 나비는 훨훨 날아갔고 왕자는 여정을 이어갔어요. 그러던 그때 어디선가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죠. 내 발이, 발이 너무 아파. 저기요, 여보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리암은 덤블디를 살펴보았고 그곳에는 작은 토끼가 나무뿌리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죠. 이런 가엾은 토끼야. 정말 아프겠구나. 자, 내가 도와주마. 리암은 아주 조심스럽게 토끼의 발을 빼내주었어요. 저기, 토끼야?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끝났어요? 드디어 빠졌네. 야호, 신난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될까요? 앞으로는 잘 보고 다니렴. 정말 고마워요. 정말 착하신 분이시네요. 있죠? 혹시 언젠가 제 도움이 필요하시거든 저를 찾아만 오세요. 제가 깡총깡총 뛰어갈게요. 그럼 안녕. 토끼는 고마워하며 다시 숲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리암은 웃으며 다시 여정을 이어갔죠. 그가 숲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그는 독수리를 만났어요. 독수리는 매우 지치고 배고파 보였죠. 리암은 그 독수리가 너무 안타까워 보였어요. 착한 여행자님, 음식이 있다면 좀 나누어 주실래요? 지금 이 상태로는 제 날개를 펴는 것조차 힘이 드네요. 가진 거라곤 빵뿐이지만 그것도 괜찮다면 다 먹어도 좋아. 고마워요. 독수리는 허겁지겁 빵을 먹더니 이내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먹을 걸 나눠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보답으로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나요? 당장은 딱히 필요 없어. 그저 도움이 돼 기쁠 뿐이야. 그럼 언제든 제 도움이 필요하게 되거든 절 부르세요.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리암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공주를 찾아 떠났어요. 머지않아 그는 성에 도착했고 멜라니 공주를 만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죠. 오, 봐라. 또 다른 구원자야. 아직도 남아있었다니 참 다행이로구나. 그렇게 리암을 만난 멜라니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멜라니는 그렇게 잘생긴 남자를 처음 만났거든요. 반갑습니다, 멜라니 공주님. 그리고 구강패하. 저는 리암 왕자예요. 멜라니 공주님께 청혼하기 위해 이곳까지 왔습니다. 정말이에요? 실패했던 다른 왕자들 소식 못 들으셨나요? 소문은 들었습니다, 공주님. 하지만 왠지 제가 그들보단 더 나을 것 같더군요. 공주님께 들키지 않게 꼭꼭 숨어 있겠어요. 멜라니는 리암의 자신감에 매료되었죠. 좋아요. 당장 시작하도록 하죠. 어서 숨으세요. 하지만 장담컨대 이렇게 방대한 왕국일지라도 전 반드시 당신을 찾아낼 거예요. 리암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바로 이 청년이다. 이 청년이 바로 네 신랑감이야.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분명 쉽게 찾을 거예요. 그러는 사이 리암 왕자는 독수리를 찾고 있었어요. 만약 공주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도움을 요청하는 게 낫겠어. 독수리야! 독수리야! 내 말 들리니? 이를 들은 독수리는 그에게로 날아갔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멜라니 공주의 눈을 피해 숨어야 해. 날 좀 도와주겠니? 독수리는 리암을 자신의 둥지로 데려갔고 그의 앞에 서서 그를 갈아주었어요. 멜라니 공주는 탑에 올라가 주변을 살펴보았죠. 하지만 어디에도 리암은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멜라니는 망원경을 꺼내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어디에 숨은 걸까? 바닷가에 배 위엔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숲속에 숨은 것 같지도... 잠깐만... 혹시 저건가? 멜라니는 더욱 자세히 보았어요. 그러자 독수리 둥지 밖으로 빠져나온 두 다리가 보였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곳에 숨은 거지? 심지어 독수리랑 같이 있잖아? 멜라니는 그곳으로 가 그를 불렀어요. 리암! 당신 다리 다 보여요! 제가 찾았다고요! 그 말인 즉슨 실패인가요? 당신은 정말 숨어있기 좋은 장소를 찾았고 저도 당신을 발견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그리하여 리암은 또 다른 숨을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토끼를 불러야겠어. 토끼야, 내 말 들리니? 네 도움이 필요해. 왔습니다. 깡깡깡총. 무슨 일이신가요? 부탁인데 공주님이 못 찾게 날 숨겨줘. 날 찾으러 다닐 거야. 또 한 명의 실패자가 탄생하겠군. 참 재밌다니까. 아니, 난 성공하고 말 거야. 그냥 좀 도와줘. 알겠어요, 알겠어. 왕자님을 위한 땅굴을 파드릴게요. 그 안에 숨으세요. 토끼는 순식간에 리암이 숨고도 남을 만한 깊이의 땅굴을 파냈어요. 그의 머리카락 여덟만이 보일 뿐이었죠. 여기 꽃을 몇 개 꽂는다면 머리카락은 예쁜 빨간 덤불처럼 보일 거예요. 이제 갈게요. 성공하시길 바래요. 한편 탑 위에서는 멜라니 공주가 리안 왕자를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그를 쉽게 찾을 수 없었죠. 아, 또야? 나무도 다 살펴봤는데 왕자는 안 보이잖아. 그렇다면 대체 어디에 숨은... 어? 저게 대체 뭐지? 참 신기하고 작은 덤불이네. 잠깐, 혹시 저게... 탑에서 내려온 멜라니는 곧장 리암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어요. 어이, 빨간 덤불! 땅속에서 잠깐 나와보지 않을래요? 제가 또 찾아냈거든요. 이번에도 정말 잘 숨으셨네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도 꼭꼭 잘 숨으셨으니 마지막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리하여 리암은 다시 한번 숨을 곳을 찾아다녔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지? 또 어디에 숨어야 할지 좋을지 모르겠어. 어, 안녕하세요. 아까 저를 도와주셨죠? 왜 그러세요? 뭐가 그리 걱정이시죠? 리암은 나비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바로 이 숲의 수호자거든요. 당신께 특별한 걸 드리도록 하죠. 이 사탕을 먹으면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변신할 수 있어요. 그리하여 리암은 사탕을 입에 집어넣었고 순식간에 그는 개구리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죠. 정말 그 모습으로 변하려고 한 거 맞아요? 공주님이 좋아할 것 같은 모습은 전혀 아닌데요. 개굴? 아, 그리고 그 사탕에 마법이 걸려 있어요. 만약 공주님께서 포기할래 라고 하면 당신은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예요. 이거 정말 굉장한데? 공주님을 찾으러 가봐야겠어. 아마 날 알아보지 못할 거야. 타비에서는 멜라니가 리안 왕자를 열심히 찾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곳저곳 살펴보았지만 어디에서도 그를 찾지 못했죠. 이를 어쩌면 좋지? 아무데도 없잖아. 바다에도 없고 산에도 없고 또 궁전 안에도 없어. 다 찾아봤는데 말이야. 개굴! 개굴이구나? 저리 가! 난 왕자님을 찾고 있단 말이야. 네가 아니고. 리암은 이 상황이 웃기기만 했어요. 재밌는데? 개구리가 나라는 걸 정말 모르네. 계속해서 왕자를 찾던 멜라니는 마침내 직접 탑 밖으로 나가 그를 수색해보기로 했어요. 그녀는 나무들을 살펴보고 구멍 안을 들여다보고 연못 안까지 찾아봤죠.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왕자님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아, 왕자님은 어디에 숨은 거야? 그냥 새로 변해서 날아가 버린 거 아니야? 개굴! 넌 왜 여기 있는 거야? 계속 졸졸 따라다니더니. 저리 가! 개굴! 아, 그냥 너랑 결혼해야 할까 봐. 어쨌든 아버지께 개구리랑 결혼하겠다고 말했었으니까 포기할래. 그러자 바로 그 순간 리암은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안녕하세요, 공주님. 당신이 개구리였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아, 그건 제 비밀이에요. 어찌됐든 제가 이긴 거 맞죠? 지금까지 제 곁에 계속 있었는데 제가 몰랐다는 거예요? 네, 당신이 이겼어요. 그리고 솔직히 당신이 이겨서 기뻐요. 저도 당신이 좋거든요. 그럼 저는 행운의 사나이가 된 건가요? 그리하여 다음날 멜라니 공주와 리안 왕자는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왕 역시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죠.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 그리고 토끼, 독수리, 또 나비 역시 기빈 신분으로 결혼식에 초대받았고 리암은 그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었죠. 참 다행히도 멜라니는 이에 화내지 않고 그들을 결혼식에 초대했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만 얘기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갈게요. 안녕.